쉬지 않는 세상의 페어리 속에 움직이는 들러리 당신이 원하는 건 럭셔리 그치만 당신의 상황은 헝그리 당신의 삶은 페어리 속에 디프라기처럼 이리저리 치어버렸어 19살 때 모든 것을 해낼 것을 자신하던 자신감 이제 모두 허무함 어린 날의 꿈은 없고 무의미한 넥타이에 무의미한 핸들에 무의미한 컴퓨터에 이리저리 시달리 뒤엔 다시 밝은 태양이 있지 모든 건 그렇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법 쓴맛 뒤엔 단맛도 있는 것 인생은 다 그렇게 돌고 도는 것 항상 승리와 패배는 엇갈리는 법 당신이 갈 길은 멀지 않으니 조금 더 힘을 내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힘을 내 당신의 열정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 60만의 수험생들 50만의 청년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우리 아버지들 당신은 할 수 있으니 꿈을 일으켜 다시 꿈에 도전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 당신이 찾고 싶어왔던 것과 잃어버린 것 당신이 가고 싶어왔던 길과 잃어버린 게 지난 후에 쓰던 날들은 다 잊어 또한 추억과 그리움 속에 묻어 새로운 현실에 집중해 리어카우를 이끌었던 사람들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영혼들 농어촌의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 이 땅 당신이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 새로운 현실의 꿈에 도전해 당신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높이 나는 독수리 당신의 미소 그대의 눈빛 모든 거리를 너야 당신의 열정 그대의 노력 다시 시작해 넌 할 수 있어 너를 지켜보는 세상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인 당신 쉽게 자신을 포기하지 마 침묵 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 회색빛에 가려진 눈들은 버리고